15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워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동안 알고 경험했던 그런 왕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가 경험했던 세상의 모든 왕들은 다 자신의 영광과 욕심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참 유대의 왕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죠. 자신의 왕됨을 드러내지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결박함을 변호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었죠. 이런 예수님의 왕되심이 세상의 왕과 다른 그런 모습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오직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자신의 정체성과 또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길, 그것을 감당해야 될 왕으로서의 자기 역할은 오직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주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것보다 높고 크다는 것을 아셨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 그 여타 다른 왕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보여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전적으로 다른 왕을 믿는 자들이기에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모습 또한 세상 나라 백성들과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과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십자가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을 때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그 영원한 심판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부활과 영생을 비롯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았다는 것, 그리고 받을 것임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것이 주어졌음을 알 때 우리가 세상의 영광에 의연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걸 알 때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그 고난과 환난에서 대해서도 담대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그것이 무엇인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남다른 모습을 본 빌라도가 뭔가 깨름직함을 느꼈는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여러 번 시도합니다. 이 시기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었던 유월절이었고 또 이 명절 때마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어떤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묻죠. 우리 6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량을 부리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전제드리는 바라바는 자인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고 몇 번이나 여기 나오는 대로 세 번이나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자를 놓아주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대제사장들, 무리, 그리고 빌라도 이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에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그 예수를 버리고 무리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되어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결국은 몇 번 노력했지만 결국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를 버린 것이었죠. 결국 오늘 장면에 그 등장하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예수를 하찮게 여기고 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해도 동일하게 성립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구한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어떤 행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무엇을 한다 해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전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개미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룬다 무언가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인 우리가 보기에는요 어떤 감격스러움도 어떤 도움도 어떤 놀랄만한 것도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인간이 그 무엇을 해도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온 우주에 창조주시고 왕이신 그분 앞에 그 어떤 것도 영광이 되거나 기쁨이 되거나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죄인인 인간은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인간에게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깨닫고 그것을 고마워하고 그것을 베푼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성취해서 이루어서 가져다 바쳐서 그분의 영광을 높일 수는 없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또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귀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할 때 그분이 영광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하신 그분의 가장 큰 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에 감격할 때 그분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가장 소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심으로써 우리가 받을 그 진노와 심판을 우리가 면제받게 되고 또 우리가 결코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자격과 그 대우를 받는 인생이 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분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을 알고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무리 빌라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찮게 여겨 버리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불쌍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중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진면목과 형편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반역자이며 살인자인 바라바는 예수님 덕택에 어쩌면 자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의 운명을 피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담당해야 할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평생 예수님만이 가장 고마운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과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자신도 바라바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그 저주와 심판이 마땅한 자라는 것을 알고, 그런 자신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오셨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형편과 상황이 심각하였는가를 진정으로 알고 깨닫고 믿는 자만이 그렇게 예수가 소중해질 수 있겠죠. 바로 성령이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고 바로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의 큰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만이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된 그런 고백과 삶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성령의 은혜로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41절 42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42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 4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느냐,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이 내 믿음의 지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물 한 잔을 그렇게 배려하고 나눠주는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늘에서 상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영광이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큰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들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소원하고 그 예수를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과 그렇게 행복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또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또 예수를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정말 죄로부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활과 모든 삶과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바라바와 같이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자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고 또 우리에게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또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오늘 하루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